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저음하여 도이칠란드의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특집했습니다. 신문 로테판의 7월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반제연단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륜의 위대한 수령 이런 제목으로 절세 위인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 한편 조선문화연구소조도 MS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